설레이게 한 목소리. So I want you be my holy one. 영원한 나의 rhapsody. 이제야 난 깨달았어. 네가 바로 wonderland. 이제 어른이 된 나에게 네가 나의 꿈이 돼줄래. 이제 너의 곁에 머물며 뛰어놀고파. You're my playground. Talk, 잃어버린 그 꿈을 찾을까. You're my